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10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클로즈 트랙, 오픈 트랙으로 본 코리아 정세를 특집으로 다루겠습니다. 예, 특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평소에 닥터 스테판을 좀 보완하는 왜냐하면 닥터 스테판이 밀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이나 어떤 개념 논리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명한다고 가지를 너무 치면 그 마치 긴 각주가 본문에 들어오는 것과 같이 흐름을 끊거나 사적처럼 또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대로 진행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보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클로즈 트랙과 오픈 트랙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전에도 이제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좀 다른 각도로 해서 2015년의 시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클로즈 트랙, 오픈 트랙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직역하면 닫혀 있는 경로, 열려 있는 경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닫혀 있다는 거는 이제 비공개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건 공개고요. 네. 비공개 경로, 공개 경로 이렇게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한 라인 같은 겁니다. 전투, 전쟁이 벌어지는데 양측에 한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한 라인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면 가령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도시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제 빛이 한 줄기도 없을 때 옆에 바시락 소리만 나도 공포에 떠는 병사들은 총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적군이 아니고 아군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병사들의 심리,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심리를 가지는 게 바로 병사고 인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양측에서 뭐 확성기로 쏘지 마라. 지금 우리 측에서 울린 총성은 오발이다. 또는 지금 중간에 지나가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가로등이라도 하나 켜고 그거는 서로 깨지 말자. 크리스마스인데 한 3일 동안 휴전하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불필요한 희생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 흔히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러한 한 라인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정말 미혹한 군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병사들을 아끼고 그 심리를 안다면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한 라인을 만들죠. 물론 이 한 라인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신경전, 심리전이 또 치열하게 전개되죠. 네.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코리아하고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두 민족이에요. 물론 코리아인이 더 좋습니다만은 홍콩 사람들이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해요. 그런데 홍콩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도 뭐 서울이나 평양 이렇게 수도 시민들의 지능만 잰다면요, 뭐 홍콩 사람보다 훨씬 좋지요. 어쨌든 그 북과 유대 자본을 핵심으로 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 간의 대결전, 북을 중심으로 표현하면 이제 반미 대결전, 1차에서 4차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5차 반미 대결전, 1993년, 94년, 1998년,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14년을 거쳐서 2015년으로 이어진 바로 제5차 반미 대결전입니다. 네. 근데 이 대결전이 말이 대결전이지 제대로만 벌어지면 제3차 세계대전이고 오늘의 탕록대전 최후의 아마겟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탕록대전이라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치우천왕과 제후 헌원이 붙은 세계 패권을 다투는 첫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북과 유대 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 이제 겉으로는 이제 미 제국주의 미국 이렇게 되는데 중국과 미국이 세계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최후의 아마겟돈이라는 말 자체가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핵 미사일이 오고 가는 전쟁이고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탄, 슈퍼 EMP, 초전자기파 핵탄. 초전자기파 핵탄은 수소탄의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이 초전자기파 핵탄을 북은 갖고 있고 미국은 갖고 있지를 못해요. 이것을 미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2013년 5월 21일 피터 프라이 박사,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공동으로 월스트리트 유대자본기관지에 기고한 내용이기도 하죠. 네네. 이 초전자기파 핵탄두가 미 지상 500km에서 터질 경우 미 본토가 암흑천지 아비규환으로 바뀝니다. 모든 전기 전자장치가 마비되니까 뭐 전화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텔레비전, 자동차, 뭐 냉장고 그런 냉방 장치들이 다 마비되고 운송 수단이 마비되기 때문에 당장 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 서로들 이제 마트를 털고 어느 집에 물건이 많다 그러면 그 집 털고 게다가 총까지 갖고 있는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 말 그대로 암흑천지 아비규환 생지옥이 되는 거죠. 네. 미국 스스로의 통계에 의하면 1년 안에 1억 명이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 이렇게 미 본토에 슈퍼 UMP 포브스라고 하는 초전자기파 핵위성탄두를 터뜨리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태평양이나 나토에 있는 자기 무력을 동원해서 북과 또 인근에 있는 중국, 러시아의 핵공격을 합니다. 수소탄 공격이에요, 기본이. 물론 이제 북은 막아내겠습니다만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걸 못 막아내면 그 인근에서 피해를 보겠죠. 네. 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이 공격하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패권국가 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중국, 러시아 또한 역시 미 본토로 보복 공격하는 한편 나토 무력에 보복 공격하겠죠. 그러면 유럽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그에 준하는 또 다른 나라들, 유럽에 있는 뭐 여러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이렇게 핵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역시 그 타격 대상이 됩니다. 네. 일본과 이스라엘은 이제 북과 그 동맹국인 이란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전에 이제 타격을 받지요. 어쨌든 이런 타격과 반타격들이 오고 가면 지구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죠. 인류의 절반 이상 수십억이 순간에 절멸되는 네. 그런 끔찍한 미중유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런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코리아인과 유대자본 또 자주세력과 제국주의 세력 간의 대결전인 만큼 최고의 지혜를 내서 최악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며 서로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도 승패를 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런 머리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클로즈 트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네. 둘이 실제로 전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서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에 기초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즉 어떤 과정으로 이런 그 결과를 싸우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쪽의 힘을 가늠해 본 뒤에 그 승패가 이제 분명해지면 실제 싸우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말로 해결하는 거죠. 네. 상책이에요 이게. 네. 그게 바로 미 군용기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적어도 4번 드러난 것만 이제 4번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방북한 이유고 그때 이제 단순히 미 백악관 안전보장의 코리아 담당 보좌관 정도가 탄 게 아니라 그렇게 공개될 때는 그보다 높은 급에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탄 거죠. 실세가 탄 겁니다. 유대자본의 대리인. 군사적인 분야의 실질적인 최고 결정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만나서 만 단위의 그림, 천 단위의 그림을 그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제 100단위, 10단위의 그림들로 채워나가는 거죠. 큰 그림, 밑그림을 그리고 그의 기초에서 이제 중간 그림, 작은 그림, 세부 그림을 이제 그려나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2012년 4월, 8월, 2013년 12월, 2014년 8월로 이어지는 네 번의 군용기 방부, 뭐 그 외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예, 점차 큰 그림에서 이제 중간 그림으로 이제 세부화 됐겠죠. 네. 서로의 힘을 확인해야 되고 그 과정과 그 결과에서 고도의 심리전, 협상전이 벌어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만 단위, 천 단위의 그림을 그린 뒤에 100단위, 10단위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클로즈 트랙상의 합의 내용이 오픈 트랙상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바로 오바마 친서를 가지고 이제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과 후커 미 백악관 안전보장의 코리아 담당 보좌관이 올라간 거죠. 네. 예. 그러나 바로 이 8월의 군용기 방북과 11월에 클래퍼 후커의 방북이 모든 사람들, 특히 보수 세력들에게 들키면 안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연막을 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략적 인내 정책이 결국은 1년간의 비밀회담 끝에 2014년 12월 17일 쿠바 미국 간의 전격적인 수교 합의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또 오바마 정부 내내 진행된 이제 킬조브 독수리 미남 합동군사연습이 있고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습니다. 네. 지난 8월에 방북할 때도 역시 이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태평양 상에서 아예 미국만의 단독 핵전쟁 연습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11월에 클래퍼 후커 방북 즈음에서는 10월부터 해서 11월, 12월로 이어지는 대북 유엔 인권결의가 있습니다. 이런 소동이 이제 오바마가 대북 강경책을 고수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안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공개상의 합의가 노출되지 않는 거죠. 사실 지난 1차에서 4차까지 4번이나 군사적 대결 끝에 외교적 협상으로 마무리된 북미 반미 대결전이 있었어요. 네.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어떻게 들키지 않겠어요. 닥터 스테판한테는 이제 들키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안개라는 거짓 현상, 왜곡된 현상, 본질이 클로즈 트랙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리우는 연막이죠.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러나 이 본질의 진실된 반영으로서의 진상, 그것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미 군용기 방북, 클래퍼 후커 방북, 그리고 12월 17일에 이제 쿠바 미국 수교 합의 전격 발표가 있는 거죠. 네. 대북 인권 결의도 사실 북으로서는 매우 기분 나쁘죠. 그런 만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마무리될 필요가 있는데 12월 초에 마침 미 CIA 고문 보고서가 발표된다든지 1월 달에 신동영이 스스로 자서전이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디 인터뷰 영화도 이제 적절히 활용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2천억 손해보고 200억 정도 벌어들이는 실제로 만신창이가 되면서 겨우 뭐 명맥만 유지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미 CIA 정보원 프락치로 추정되는 박상학과 함께 역시 또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걸로 보이는 매트릭스 선글라스 예. 미인권 재단 애들이 와가지고 뭐 야밤에 그 도둑 고양이처럼 10만 장의 대북 비라를 뭐 살포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은 북이 겉으로는 이제 노발대발합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런닝맨과 같은 예능 수준의 이제 재롱으로 보는 거죠. 예. 바로 이게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 본질과 현상, 그 현상 중에서 진상과 가상.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와 가짜를 잘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보면 진짜는 굵고 강하고 가짜는 가늘고 약합니다. 네. 그냥 스스로 다 그냥 진무해 버렸잖아요. 스스로 없애 버렸어요. 인권 결의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중심으로 미 백악관에서 나오는 멘트를 중심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언론들은 뭐 대서특필하면서 요란스럽게 떠들지만 대통령이 제재 명령을 내렸다든지 뭐 인터넷 업체하고 이제 뭐 인터뷰하면서 북이 인터넷으로 망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군사적으로는 망하지 않는다. 힘으로 군사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킬 때 이런 말안 했어요. 힘으로 했죠. 힘으로 안 되니까 말로 하는 건데 우리가 그 많이 보는 장면 아닙니까? 주먹 싸움은 질것 같으니까 말로 말이야. 저 멀리서 강 건너에서 너 나중에 잡히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헛말이 헛말. 그렇죠? 그 얼마나 그좀 유치하고 그 패배자의 변명. 짱과 전학생이. 아, 그렇지. 우리 예전에 우리가 재미나게 닥터에서 얘기했듯이 원래 진짜 그 싸움하는 사람은 그냥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또는 말 없이 한두 번의 그이 돌려차기라든지 뭐 정확한 그 가격으로 끝내는 거지. 그쵸? 거기다가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말이 많으면 그게 다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힘으로 주먹으로 안 되니까 이제 말로 어떻게 좀 변명해보는 구차한 모습인 거죠. 북미 대결 전에 클로즈 트랙 또는 클로즈 트랙상의 합의를 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있어요. 2013년 5월 21일 북이 노동신문에서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탄 다 갖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 탄도미사일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글과 같은 날 아까 말씀드린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오시 전 CIA 국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초전자기파 핵과 위성탄두를 북이 갖고 있다. 그렇게 공격하면 미국은 방어할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글이 마치 요철처럼 수나사와 암나사처럼 딱 맞물리는 거예요. 북이 공개하지 않은 무기를 미국의 최고 전문가들의 입으로 유대자본의 기관지인 세상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신문에 기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어요? 2014년 12월 1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 날이고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제 생일인데 오바마가 프란체스코 교황에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년 탈상에 맞춰서 공개한 거죠. 그날 북은 노동신문 사설과 정론에서 천하제일강국 백두산 칼바람 정신 그리고 당일 금산 태양궁전 앞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전용남 청룡농맹위원장이 각각 천하제일강국과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 10월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장군봉까지 올라가서 결단을 내리고 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2015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시대의 총로선이라고 하면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 국가다. 수단 더하기 방법은 목표다. 목표 수단 방법이 다 나온 총로선인데요. 이 총로선을 관철시키는 동력이 바로 백두의 혁명 정신인 백두의 칼바람 정신이죠. 쉽게 말하면 천하제일강국이란 목표를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이루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김정은 선대 최고 리더의 3년 탈상 때 다진 김정은 최고 리더의 맹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열린 김정은 시대의 첫 해, 무릇 시작이 절반인데요. 그첫 해이자 제5차 반미 대결 전에 마지막 해. 왜냐하면 8.15 광복 70돌, 10.10 당창건 70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맞이하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고 대전환 대변혁을 이루겠다고 한 만큼 그렇게 끝선 마지노선을 긋고 배수진을 친 만큼 올 상반기 중반기에 결말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월은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3, 4, 5월 봄과 6, 7, 8월 여름에 승부가 나는 거죠. 제 보기에는 봄에 군사적으로 승부가 나고 여름에 외교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만 단위 천 단위 그린 그림의 기초에서 백 단위 군사적 긴장이 있고 10 단위 외교적 협상이 있겠다. 예, 이제는 백 단위 10 단위의 그림만 남았다. 이미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중간 그림 작은 그림만 남았다. 물론 그것도 큽니다. 북미 간의 세계 패권을 다투는 대결전이고 자칫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유할 수 있는 큰 전쟁인 만큼 그 전쟁에서의 100단위, 10단위라는 건 평소에는 만단위, 천단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도미도 최대의 심혈을 기울여서 군사적 대결과 외교적 협상을 전개하려고 할 겁니다. 네. 클로즈 트랙에서 오픈 트랙으로 외화되는 순간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거죠. 네. 승패는 결정됐는데 성과의 다소는 이 시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최고 리더도 직접 나서서 미 핵항모 타격단을 겨냥하는 비행대와 잠수함대의 협동작전이라든지 최신형 전술 로켓탄으로 무장한 신형 함선을 공개하고 그 시험 운영을 한다든지 또 28 정규군 기념절에 다섯 발의 최신형 전술 로켓탄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3, 4월 키르졸브 독수리 미남 합동군사연습 기간의 세 가지 시나리오 북이 1월 9일 재난대로 미남 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북의 핵시험 중단을 맞바꾸는 매우 평화적인 안이죠. 세 번째는 실제 전투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요. 북이 지금 훈련한 대로 동해 또는 서해, 남해, 심지어 제주도 이남에 와서 훈련하는 미국의 핵항모 타격단을 북이 깨버리는 겁니다. 이제 공공연하게 깨버리는 거와 슈퍼 EMP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마비시켜가지고 바다 위에 떠있는 고철로 만들어버리는 수장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공격당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감히 못하고 뭐 어떤 고장에 의해서 뭐 불가피한 뭐 자연현상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됐다라고 둘러대겠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겠죠. 네.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중간으로 해서 이제 심리전인데 미국의 대북 심리전과 북의 대미 심리전 이런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 그에 맞대응하는 어떤 연습으로 북의 군대와 인민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왜냐하면 전쟁에서 사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상대가 겁을 먹으면 절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클로즈 트랙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없다면 서로 기싸우면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선제 타격을 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그런 그 작전과 행동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결정권자 또 현장의 지휘관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우연적으로 극단적인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발이 제1차 세계대전에 신호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물론 바탕에는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있고 힘의 관계가 있고 높은 군사적 긴장이 있었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그 총성 한 발입니다. 현재도 자주세력과 제국주의 세력 간의 힘의 대결이 매우 첨예하고 방대한 대결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총성 한 발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합의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013년 5월 21일에 노동신문과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나온 글이 그러하고요. 2014년 12월 17일에 쿠바 미국 간의 이제 수교 합의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게 그런 거죠. 네. 이것이 바로 클로즈 트랙을 점검하는 비공개로 합의한 것이 잘 진행되는지 중간에 체크하는 과정이죠. 마치 잠수함이 밖에 뭐가 있나 이렇게 잠망경을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려서 이렇게 보는 그런 순간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의 대결전은 사전에 이미 만단이 천단이 그림으로 그려져서 그렇게 원만히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 3, 4, 5월 봄에 군사적 긴장으로 100단위, 6, 7, 8월 여름 외교적 협상으로 10단위가 결정되면서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한 확신과 확인에 기초한 100%, 200%의 자신감이 없다면 2015년에 광복 당천관 70도를 혁명적 대경사로 맞이하겠다라고 최고 리더가 확언할 수 없는 거죠. 그 네. 확언이 허언이 되는 순간 또 첫 번째 대결전인데 어떻게 당원, 군대, 인민들이 최고 리더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어요. 네. 이게 북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최고 리더 시스템, 북에서는 이제 수령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최고 리더의 판단과 결정에는 오류가 없어야 돼요. 실제로 김일성, 김정일 선대 최고 리더는 그러했다라고 북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처럼 김정은 최고 리더가 첫 번째로 치르는 반미 대결전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2015년의 흐름이 그림대로 김정은 최고 리더의 구상과 전략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북이라는 사회가 그 시스템이 원만히 굴러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북의 최고 리더가 스스로 한 말은 지키지 못하면서 당원, 군대, 인민들에게 무조건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광복 당천관 70도를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자라고 하는 그 신년사 내용과 표현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달리될 수 없다라는 완벽한 확신을 가질 때만이 할 수 있는 당원, 군대, 인민들의 기대 수치를 높이는 그런 무서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클로즈트랙상의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올해 5월 9일 러시아 70주년 전승절이 다가옵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 원수급이 5구 러 전승절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박근혜 정권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요? 예, 오늘 주제가 클로즈 트랙, 오픈 트랙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네. 일단 무대가 러시아입니다. 예, 이제 북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북에서 하는 행사에 이제 미국이 대표단을 이제 보내지 않겠다. 남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2차 대전의 종전 기념일이죠. 네. 소련이 이제 베를린을 이제 점령하면서 독일로부터 이제 항복을 받은 이제 5월 8일에 전쟁이 끝났는데 항복은 5월 9일 받아서 5월 9일을 전승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소련과 미국이 손을 잡았죠. 그래서 미국도 초청했는데 이제 미국이 원수급을 보내지는 않겠다라고 한 것 같고요. 네. 예, 좀 격을 떨어뜨린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건 때문에 이제 그 말레이 항공 격추된 것은 이제 9.11 사건처럼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자작한 테러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친러 정권을 이제 반러 정권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모사드가 개입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 미국 간의 관계가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수급이 아닌 다른 급은 보낸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관계가 개선되는 이제 전환의 계기 또 그런 정세다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측에서도 이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러시아를 이제 견제하는 측면도 있고요.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도 이런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러시아에 가고 싶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북을 하는 데서 지금 북남,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꽁 대신 닭이라고 평양을 못 가면 모스크바로 가서 북의 김정은 최고 리더를 만나는 그런 이벤트라도 해서 실추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덜컥 방문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히기라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간에 정밀하게 짜여 있는 클로즈 트랙에서 오픈 트랙으로 넘어가는 이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박근혜가 모스크바를 가지 말고 평양에 가라. 그게 원래 계획이다. 라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또는 박근혜 너는 모스크바든 평양이든 어디든 가지 마라. 너를 제거하고 다음 대통령이 방북하는 게 원래 시나리오다. 상반기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이제 정권 퇴진의 기초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권의 수반, 뭐 지금 같으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능성이 높죠. 문재인이 방북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뭐 이런 과정은 이제 남측에서 항쟁 때문에 정권이 퇴진될 수도 있겠고 어떤 추문, 박근혜 종륜의 게이트와 같은 거죠. 이것이 전면적으로 터져가지고 이제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개헌이 진행이 돼서 항쟁을 계량화시키기 위한 마치 6월 항쟁 때 6.29 선언하는 것처럼 여야 간에 개헌 합의가 돼서 이원집 정부제 개헌이죠. 그래서 박근혜가 자연 퇴출되든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뽑힌 대통령이 방북하는 것으로 즉 여름쯤에는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가을 내지 겨울쯤에 북남 남북 간의 순회회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박근혜 보고 모스크바에 가지 마라. 겉으로는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자체에도 내정 간섭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클로즈 트랙과 연동지어 설명하면 모스크바 아니라 평양으로 가라 또는 너는 못 간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 클로즈 트랙, 오픈 트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 영화와 관련해서 그런 그 클로즈 트랙, 오픈 트랙에 관련된 사안들이 같이 뭐 흘러나온다,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 재작년에는 영화가 두 편이 나왔는데요. 그 월드워 제트랑 백악관 최후의나 이런 두 가지 영화가 나왔는데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장면들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는 20세기 초에 레닌이 가장 중요시한 예술이고요. 20세기 중후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개척한 예술 영역이기도 해요. 북에서 영화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비서로 불리웠죠.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종합예술이고 가장 대중적인 매체고 영향력이나 감화력이 크지요. 예. 그렇게 유대자본도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영화사들을 완전히 장악한 거고요. 그 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음으로 양으로 전파시키고 있는 거죠. 영화가 가지는 인식교양자적 기능은 매우 뛰어납니다. 영화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급하면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월드워 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이라서 이제 코리아가 나오죠. 뭐 이스라엘도 나오고 근데 기본은 이제 미국이잖아요. 네.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 속의 사람을 말해요. 회색빛 도시의 무표정. 출퇴근 시간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전혀 인사도 없고 먼 데를 바라보는 전혀 따뜻한 정서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로 투영이 돼요. 그렇죠? 도시 소시민들, 뿌띠들의 정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가 나오면 아 그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는 건데 월드워 제트에서 나오는 좀비는 북이 미 본토 위에서 초전자기파 핵 위성탄두를 터뜨리게 됐을 때 미국민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암흑천지라고 했는데 이러한 아비규환의 모습들 모든 사람들이 당장 자기 살겠다고 자기 가족들 살리겠다고 여기저기 털면서 어떤 법과 질서도 없이 생존을 위해 서로 살육하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딱 그 이 좀비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유대자본 애들이 북의 초전자파 핵 위성탄두 그 위력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 2013년 5월 21일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올시 전 CIA 국장도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이러한 내용을 엄중하게 경고한 거죠. 이것은 클로즈 트랙에서 유대자본이 북을 만날 때 어떠한 심리와 입장으로 그 나섰겠는가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북이 그러한 영화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바마가 전화로 정상회담을 하고 다른 수구 세력들조차도 그러한 전격적인 미국의 항복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북의 초전자기파 핵 위성탄두에 대한 공포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아요. 공화당 출신 하원 의장이었던 깅그리치가 지난 대선에 나와서 경고하고 공약을 내건 것도 바로 이런 북의 초전자기파 핵 위성탄두에 대해서 쉴드, 방패를 쳐야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물론 낙선했습니다만은 공화당을 통해서 이러한 경고가 나오게 하는 것도 유대자본의 수완이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모두 배후에서 마치 저울처럼, 시소처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면서 조종하는 것이 유대자본의 특기죠.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 유럽 제국주의와 이제 브릭스, 또 IMF, IBRD와 NDB 신개발은행, 이렇게 시속 게임을 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악관 최후의 날은 좀 웃기는 거예요. 이제 북이 이제 뭐 특수부대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측 대표단에 심어놓은 이제 북의 요원이 이제 백악관 그 지하 핵벙커에 대통령과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전체 핵을 이제 통제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북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미 북 스스로 충분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보다 무서운 수소폭탄의 최고 형태로서의 슈퍼 EMP, 초전자기파 핵 위성탄두까지 갖고 있는데 특수연병제 특수연 잠수함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 위장하면서 워싱턴의 백악관과 펜타곤,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영하 70도로 얼려버리고, 지난해가 그랬죠. 눈폭풍으로 덮어버리는, 올해가 그렇죠. 네. 그리고 후쿠시마처럼 헤일로 특수위원 잠수함과 특수위원 비행체가 협동작전하면,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미 핵항모 타격단도 잠수함과 비행기가 협동작전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이제 상륙 무력에 의한 것이고 첨단 무력에 의한 것은 전혀 다르겠죠. 그러면서 보면 이번에 그 작은 섬은 미 핵항모 타격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뭐 미 본토 워싱턴이라든지 뉴욕을 겨냥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여차하면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해버리는 거죠. 자연재해로 위장된.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몰락하겠네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북이니까 자신 있게 비공개 경로에서도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압박하고 공개 경로에서 미국에 큰 소리 치는 거죠. 여차하면 힘으로 하겠다. 올해 광복 당첨금 70돌은 우리가 빈손으로 맞이할 수 없다. 그러니 너 죽을래 아니면 살려줄 테니까 최대한 내놔라 이러는 거죠. 이것이 클로즈 트랙, 오픈 트랙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자주 쓰는 함의 내용입니다. 네. 하나만 덧붙이면 이제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것은 그만큼 북의 군사력이 이제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북의 군인들의 사생결단의 각오라든지 그 비행기가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이제 무력화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남측 그 대표단 속에 침투해가지고 결국 백악관 지하 핵벙커까지 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략이고 또 남측 대표단 그 정부 쪽에는 이제 북의 요원들이 침투했다 이런 것도 깔아놓은 거죠. 남베트남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미국이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민들에게 북의 힘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물론 북은 그보다 10배, 100배 훨씬 더 강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도만 보여줘도 미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크거든요. 그런 교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안 되고 결국 외교적으로 매듭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운을 떼는 거죠. 좋은 질문들입니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2014년 11월 7일에 방북했는데요. 클래퍼는 방북 당시 상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클래퍼가 김영철 북 정찰 총국장 일행을 만나서 만찬을 같이 했는데 김영철이 클래퍼에게 미남 합동 군사훈련을 비방하고 전쟁 도발이라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클래퍼는 김영철에게 남측의 포탄을 퍼붓는 게 최상의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맞대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북에서 해물등 12개 코스 요리를 내왔는데 클래퍼는 지금까지 먹어본 코리아 음식 중에 최고였다고 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주남미 사령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코리아 음식의 맛을 잘 안다고 한 클래퍼가 지금까지 먹어본 코리아 음식 중에 최고였다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찬을 마친 후에 클래퍼 일행에게 북에서 밥값을 청구했던 거죠. 저는 이것이 북미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미난 일화를 이제 잘 꺼냈는데요. 이제 이런 게 나중에는 이제 북의 혁명 소설에 나옵니다. 영화에도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클래퍼가 이제 미 국가 정보국장의 모든 정보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매일 오바마한테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보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동행한 후커는 이제 여잔데요. 후커라는 이름은 이제 별로 좋은 이름이 못 되는데 뭐 후커 이러면은 뭐 매춘부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 후커는 미 백악관 안전보장회의의 이제 코리아 담당 보좌관이에요. 역시 코리아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배석하는 사람이죠. 이 둘이 갔어요. 오바마가 이 둘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이제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제 오바마의 친서를 가져갔는데 북이 친서의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을 특사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특사가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여튼 뭔가 서로 좀 경직된 모습이에요. 갑자기 친서를 가지고 특사가 가는 것도 그렇고 별 내용도 없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거기에 북은 별 내용이 없어서 특사가 아니다. 지나치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나친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특사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도 읽혀요. 또 이렇게 부정하니까 마지막에 인질들 다 데려갔거든요. 네. 그거는 북이 다 털어준 거예요.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특사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질들을 다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언론들은 그 결과가 좋게 됐다라고 보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은 이제 클래퍼가 거기 가서 뭐 했는지 궁금해하니까 클래퍼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식사 대접 받았다. 근데 내가 예전에 남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코리아 음식을 아는데 최고의 음식이었다. 그건 뭐냐면 북이 최고로 대접한 거예요. 특사도 아닌데 그래서 특사 지위를 박탈까지 했는데 왜 최고로 대접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식사대를 청구했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총참모부 우직한 선수들이 그 기획을 짜다 보니까 군인식 유머들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코리아의 미풍양속은 손님들에게 식사 대금 받는 일은 없어요. 어쨌든 뭐 손님이지 주인이겠어요. 친서 내용이 별게 없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 의하면 대통령 친서를 가져간 일행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식사 대금을 청구한다는 게 전혀 코리아 스타일이 아닌 거죠.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렇게 대금까지 청구할 거면 이렇게 최고로 대접할 건 뭐며 또 총정찰국장까지 나설 건 또 뭐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대접하고 총정찰국장이라는 카운트파트까지 나올 정도로 북이 흡족한 거죠. 오바마 친서 내용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 둘의 방북으로 클로즈 트랙에서 이제 오픈 트랙으로 올라오는 미 오바마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하게 북이 담보 서한으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것을 공개하면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8월 미 군용기 방북 때 합의했던 시나리오에 의해서 클래퍼 후커가 방북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방북의 본질적인 내용이 진상이 온 세계에 확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쇼가 필요한 거죠. 안개가 연막이 필요한 거예요. 가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재미난 일화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종종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료하고 재미난 해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